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일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7일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추가 대화 계획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68회 생일을 맞은 김정일의 건강에 관한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값비싼 희귀약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남한 소식통들이 16일 밝혔습니다. 남주홍 국제안보대사는 17일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핵 문제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주 미국 대사는 17일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1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7일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추가 대화 계획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지난해 말 방북에 이은 북한과의 2차 대화를 계획 중인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부 대변인은 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다음 달 방미 추진설과 관련한 질문에는 발표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2차 대화 계획에 대해 현 시점이라는 단서를 붙인 점이나 김 부상의 다음 달 방미설과 관련해 명확히 부인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부상의 방미를 통한 2차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8회 생일을 맞은 김정일의 건강에 관한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값비싼 희귀약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남한 소식통들이 16일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김정일이 코뿔소뿔과 웅담, 사양 등과 같은 희귀하고 값비싸고 불법적인 치료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정보 관계자는 북한이 2008년 이후 두 번씩이나 약제를 사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면서 김정일의 장남인 정남이 베이징에 왔을 때 61만 3천 달러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 한방병원 최동준 교수는 웅담과 코뿔소뿔, 사양은 모두 뇌졸중에 효과가 있다면서 코뿔소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남한에서 한 개에 5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사양은 약 1g에 9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연구소의 정성창 수석연구원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일은 신장투석을 받고 있고 우울증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의 건강 문제는 극비 사안이지만 미국과 남한 정부는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여러 달 동안 대중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주홍 국제안보대사는 17일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핵 문제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주홍 대사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정상회담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정치적 실무회담이 되어야 한다면서 의제가 없다면 만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고자 하는 뜻은 단순한데 남한에서 도와달라는 것이라며 북한은 쌀과 생필품, 금강산 개성관광처럼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을 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은 정책 합의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기관리를 결과로 주어진다면서 이 상태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 등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서두르지 말고 사태를 직시하며 나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주 미국 대사는 17일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다면

어느덧 마취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북한인권기록보전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전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르게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아휴, 어렸을 때는 동네에 서커스단도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나 봐. 소커스? 그 소커스가 뭐니? 먹는 거니? 네. 남조선에서 쓰는 서커스란 말은 외래어로 마술이나 여러 가지 고개, 동물의 묘기 따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북조선에서 쓰는 교예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최근에는 전통 서커스 종목인 고개와 함께 드라마, 무용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서커스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동네에 서커스단도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나 봐. 교회단 하면 우리 북조선이었는데 말이야.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지.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북조선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현재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라는 사회주의 사회를 체험했고 이제 남조선이라는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승희동 지의 최총아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희동 지 사무국장 최총아입니다. 전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의료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에서 암 발병자 중 57.8%가 완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10명 중 6명이 낳는다는 소리인데 이건 세계 1등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 대해서 북한인 우리 동포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도 암 환자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암들 다 있고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10명 중 6명이 살아난다고 할 때 이건 정말 대단한 국제적인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저도 북한에 있으면서 자본주의 사회란 병이 나도 돈이 없으면 병원 문 앞에서 죽는다는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한국에 와 생활하면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의료 부문이 발전했다는 건 더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생활이 빈곤한 사람들은 다 무료 치료받고 있어요. 무상 치료받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돈이 들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을 내고 그건 또 응당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의료 보험이 들면 치료비 절반만 내고 있고 서민계층들은 무료로 지금 치료받고 있으니까 우리 탈북자들 경우는 서민에 속하기 때문에 싹 다 무료 치료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의 가슴에 청진이 되지 않고 돈주머니에 청진이 된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진 않았고 북한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친절을 보게 됐어요. 병원에 가면. 그리고 병원 의료기구들의 발전이라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거 아마 북한 주민들한테 한번 그냥 돌려 보여줬으면 좋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일체 뇌 촬영부터 전체 온몸이 촬영까지 북한에 있을 때 우리는 렌트겐 촬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렌트겐 그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 영양 보충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얼굴 세태한 것들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긴 그런 게 없고 그다른 필름 가지고 다 촬영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기타 실험기구들 이런 것들이 정말 발전되어 있는데 이걸 저는 의료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습니다. 병원이 꾸려졌던 건 또 말할 수 없고 또 병원은 곳곳에 어디 없는 데가 없어요. 개인 병원까지 포함해서 정말 작은 아파트 단지 안에도 병원이 있고 또 말할 수 없이 큰 병원들이 있고 북한에서 생각도 할 수 없는 이런 병원들, 북한에서 뭐 백량 접자 병원이요 뭐요 큰 병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건 어림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여기가 사람 사는 천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 북한에서 듣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위선전이었고 이랬다는 걸, 저희들은 또 이런 허위선전이 다 쇠뇌됐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어요. 정말 의사들이 지적 수준도 높겠지만 친절이라는 것도 말할 수 없고, 저 의사들이 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다는 게 아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남북이 분단되어 살고 있지만 한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겠는가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아 이건 정말 체제에 대한 관심이겠다. 체제가 다르면 북한처럼 그렇게 사람들도 다 변질돼 가는 게고, 정말 제대로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국민들이 사는 나라라면 제대로 사람들도 순진하게 변모돼 간다는 거,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하루빨리 한국 사회에 와서 이런 의료 혜택도 받고, 북한에 지금 수없이 많은 폐결핵 환자와 또 요즘 신종플루까지 번져서 가지고 때때로 우리가 거기서 생활하던 바였지만 전염병이 뭐 수시로 퍼져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렇게 했는데, 난 이전에 장질부사가 옮겨와가지고 장질부사를 죽는 사람들 수없이 봤는데 여기서는 장질부사 같은 병이 아닌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종플루도 뭐 마흔 몇 명인가 죽었다 그러는데 수백 명이 걸려가지고 마흔 몇 명이 사망됐다는 게, 이것도 다 다른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2차 감염되니까 사망된 이런 신뢰들이 있던데,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의료 배려가 돌려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약은 또 더 말할 수 없고, 북한에서 여기 온 탈북자 중에 의사들도 많은데 의사들이 여기 와서 도저히 여기 의사들이 쓴 처방전 읽을 수 없대요. 이렇게 다종다양하게 약도 그렇지만 의료시설과 의료전문기구들이 많이 발전해 있으니까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정말 변화가 있고 살맛난다는 이런 기쁨이 한세에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청아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본방송의 김은호 기자가 매주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형제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남조선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를 찾아서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은호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1995년 남조선에 정착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성산 씨와 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 영국 영화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 유학까지 할 정도로 예술가로서의 재능이 뛰어났던 그를 한순간에 탈북자로 만든 것은 예술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북조선 사회의 군기를 깨고 남조선 영화들을 본 것이 보이부에 발각되어 13년의 교화형을 받았고 결국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조선에 온 뒤 재능을 살려 평범한 영화인, 예술인으로 살 수 있었던 그가 수년간의 몸서리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뮤지컬 여독 스토리에 매달린 이유는 다름 아닌 집념과 의지였다고 합니다. 그가 총감독을 맡아 창작한 뮤지컬 여독 스토리는 북조선 정치범 수용소인 한경남도 여덕군 15호 관리소에서 벌어지는 잔악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담은 작품으로서 지금 남조선과 국제사회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전에 좀 봐주셨어요? 그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감동이 깊었습니다. 아유, 미국 관계 많습니다. 네. 아유, 감독님께서 뭐 저희가 말씀은 익히 들었습니다. 이제 뭐 새삼도 죽게 된다면 이제 어떤 게서 이제 유독 스토리를 시작을 하셨고 그런 말씀 좀. 그 유독 스토리는 이제 2003년도에 저희 아버님께서 회령 수용소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네, 아. 그때 뭐 오기 같은 걸로 시작한 거죠. 오기 같은 걸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예술인 연출이니까, 네, 글과 뭐 작품밖에 없고. 그래서 원래는 여독 스토리가 2004년도 5년도에는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졌어요. 네.

솔직히 북한에 살다 오셨지만 북한 남자들 그게 좀 그래서 그렇지 솔직히 싹싹하고 그러거든요. 제 생각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좀 이상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북한 남자들에 대한. 예. 네, 그래서 아 북한 남자들 참 결혼하고 싶네. 뭐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예, 늦게까지. 감사드리고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진행의 김은호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사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쿨하나 심하나 시간입니다. 쿨하나 심하나 마음의 쉼터 쿨하나 심하나 시간입니다. 모 호텔 카페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면 어김없이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이상하게 여겨서 어떤 사연이라도 있느냐고 물었죠.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 매주 금요일이면 이곳에서 장례를 설계하였다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함께 보내는 거라네. 우연히 그 카페에 들렀다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된 나는 매번 기념일마다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게 새삼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결혼기념일인 28일을 기념하며 매월 28일에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기던 아내는 매월 28일이 되면 함께 외식을 하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젠 달력의 28일에는 큼지막하게 원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제 자신도 매월 28일을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달력에 서로의 기념일을 기억하는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도 커져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조선 고려대학교 교수이며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연구소 소장이신 조영기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일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월 16일이 김정일 68살 되는 생일이라고 하네요. 북한에서 이날은 경축 기념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 또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국의 지도자의 생일을 경축일로 정한 나라는 아마 세상에서 북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엉터리인가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2월 16일 생일을 맞아서 북한 곳곳에서 청소년 학생들이 연이어 김정일에게 충생맹세를 하는 모임을 가지고 또 업적 연구 토론회, 우상화, 영화 상영, 체육대회 등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김정일 생일은 5주년, 10주년 같이 꺾어지는 해가 아니지만 북한 당국이 굉장히 크게 세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은 또 2월 14일이 구정이어서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좀 더 고조될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김정일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민들에게 강릉이 밥을 줘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 강릉이 밥을 주는 김정일을 기념한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릉이 밥밖에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생일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재밌는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2월 16일 날 경축 영화 상영 순간이라는 주간을 정해서 9일 평양을 비롯한 각도에서 일제히 개막돼서 17일까지 각 지역에 있는 영화관 문화회관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우상화하는 영화를 집중 상영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생일 축하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서 북한 각지에서 선발된 청소년 학생들이 충생맹세 모임을 했고 김정일의 탄생지라고 하는 백두산 미령 이것은 조작된 것이긴 합니다만 고향집에서 충성맹세를 어린 학생들이 하고 있고 4.1 평양인민공전에서는 최태백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필두로 중앙과 지방 당 행정기관 간부들이 참석해서 김정일의 업적을 기린다고 하네요. 어떤 업적을 기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밥을 굶긴 그 업적을 기리는 것입니까? 강릉이 밥밖에 주지 못한 그 업적을 기리는 것입니까? 무슨 업적을 여러분들에게 남겼는지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정일을 좋아하고 숙모하고 해야 할 어떤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생일을 기념하는 기념우표도 만들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생일 기념으로 학위나 학직을 주었다고 하네요. 또 출판사에서는 김정일 선집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주체시대를 빛낸다는 책도 펴냈다고 하네요. 정말 이런 돈이 있으면 이런 정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강냉이가 아닌 쌀밥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근에는 김정일 가게가 여러분들 때문에 매우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30일 화폐개혁으로 여러분들의 인심이 김정일로부터 시작해서 떠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일은 현지 지도를 갈 때 여동생인 김경희 또는 그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을 꼭 대동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보도를 보더라도 김경희, 장성택 부부가 김정일과 현지 지도를 동행한 횟수는 12번이라고 하네요. 이 중 10번이 화폐개혁 이후 작년 12월 달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북한에서 작년 11월 30일 시행한 화폐개혁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년에도 6번 했다고 하네요. 결국 북한은 화폐개혁이 잘못되었다고 총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화폐개혁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상처를 내었는가? 여러분들이 왜 상처를 받았는가? 그것은 김정일이 화폐개혁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김정일이가 뺏어간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마당에서 힘들게 장사를 해서 강릉이 대신에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쌀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그 노력의 결과물을 김정일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폭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김정일은 여동생 김경희 또 손아래 처남 장성택과 같이 현지 지도를 이렇게 많이 다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재작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김정일은 믿을 건 가족뿐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스스로 늙었다는 이야기를 가족에게 의지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권력이 여러분들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김정일과 김정일 가게를 위한 권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위 말하는 김씨 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김씨 왕조의 권력 세습 과정에서 가족은 적어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김정일은 자기의 후계자를 물색했고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바로 김정은이라는 셋째 아들입니다. 또한 김정일이 현지 지도 중 갑작스럽게 죽거나 의식이 불명에 빠질 경우에 유훈을 조작했다는 논란을 막기 위해서 김경희와 장성택을 함께 데리고 다닌다는 분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정일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김씨 왕조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씨 왕조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배고픔의 기간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은 아직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김정일에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김정은의 나이는 남한에서 확인하기로는 26살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유훈 통치가 불가피할 것 같고 그 유훈 통치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바로 가족인 김경희,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뿐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런 어린 아들이, 26살밖에 먹지 않은 아들이 권좌에 올렸을 때 측근들 사이에는 시시비비가 나타날 것이고 또 말이 엇갈리고 혼란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김경희나 또는 장성택이가 현지 지도 중에 김정일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북한에서 내세우고 있는 백두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술책인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옛날 양반들 그 위에 올라가면 신라시대 때 성골과 진골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성골이 아니면 임금이 될 수 없다. 아무리 멍청한 놈이라도 임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이라는 또 다른 성골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지구상에서 있을 수 있는 나라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이 밥을 주어서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라고. 그런데 그 강릉이 밥을 준 김정일에게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충성하고 있고 또 대를 이으려는 김정은에게 알게 모르게 충성하려고 하고 있고 충성하는 신용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바로 밥을 주지 못하는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정일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김정일을 몰아내고 백두혈통을 몰아내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비단 옷을 입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와집에서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정일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김정일은 여러분들의 적이고 여러분들의 피와 눈물을 착취하는 독재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서 남녘에 살고 계시는 엄명옥 씨의 사연입니다. 작년 서울에 종착한 엄명옥 씨는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헤어진 어머니 리정희 씨를 찾고 계시는데요. 본방송국으로 어머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엄명옥 씨의 어머니 리정희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 잘 받아 적으셨다가 모녀간의 재회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기할 전화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숫자가 난무합니다. 통계와 자료 등이 모두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 세상을 보는 잣대도 숫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숫자로 보는 남과 북은 어떠할까요? 계속해서 숫자로 보는 남조선 이야기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는 숫자로 보는 남조선 시간의 안유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조선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보다 정확한 숫자와 수치에 근거해 전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엘빈 토플로는 1982년 제3의 물결에서 인류 최초의 혁명이자 제1의 물결은 농기구를 발명한 농업혁명이고 제2의 물결은 증기기관에 의한 산업혁명이며 제3의 물결은 컴퓨터에 의한 정보화혁명이라고 예견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컴퓨터의 역할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한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홈쇼핑과 홈뱅킹, 시스템의 도입으로 앉아서 쇼핑하고 운행 일도 볼 수 있는 사회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컴퓨터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컴퓨터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를 지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원격 진료와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가상공간, 가상학교, 가상사회, 가상국가 등의 지리적, 공간적 요건을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정보화 시대이며 이런 정보화 시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휴대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정보화 시대의 대표작인 컴퓨터와 함께 병행되어 가고 있는 휴대폰은 이곳 남조선에서 지난 1997년 북미 휴대전화 시장 진출 이후 13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제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 북미 시장의 맹주였던 모토로라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오른 것으로 지난 1997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13년 만인데요.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연간 기준 출하량 4천만 대를 넘어서고 시장 점유율 25%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8년 3,990만 대의 출하량과 22.1%의 시장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켰던 모토로라는 지난해에는 3,030만 대, 즉 16.1%의 점유율로 삼성은 물론 LG전자 3,950만 대 20.9%에게도 뒤져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 출하량 3,340만 대, 점유율 18.1%로 처음으로 출하량 3,000만 대 고지를 넘어섰으며 2008년에는 출하량 3,910만 대, 점유율 21.7%로 첫 점유율 20%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2008년 3분기 1,100만 대로 분기 기준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2008년 4분기 1,080만 대, 2009년 1분기 1,140만 대, 2분기 1,170만 대, 3분기 1,210만 대를 기록했고 이어 4분기에는 사상 최대인 1,330만 대로 6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북미 시장을 세분화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삼성은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4,600만 대를 출하하며 시장 점유율 25.7%를 기록했고 캐나다 시장에서도 260만 대로 시장 점유율 26.3%에 달해 두 국가에서 모두 연간 기준 1위를 달성했습니다. 북미 시장이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만큼 글로벌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의 1위 등극은 그만큼 탄탄한 경쟁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겠죠? 향후 삼성전자는 2010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폰 라인업을 더욱 확대해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해 나갈 것임을 여러분들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컴퓨터와 휴대폰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현재 북한에서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은 지난해 북한 휴대폰 가입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오스라콤은 75%의 지분을 투자한 자회사 고려링크를 통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북한에서 3세대 즉 3G 방식의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5년 안에 수백만 명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한에서 휴대폰 가격만 해도 140유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은 이를 소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휴대폰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